하나님 말씀 봅시다.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입니다. 요즘 교회나 목사님들 사이에서 사라진 단어가 있어요. 뭐냐? 부흥. 교회들마다 부흥이 안 된다고들 하소연들하고 난리가 났어요. 부흥회를 열어도 예전처럼 모이지를 않고. 부흥이란 말 자체를 그냥 촌스러워요. 촌스러워. 깊이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사실 이 부흥이란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단어나 어휘에 알려면은 반대말을 알면 돼요. 반대. 이 부흥이란 말의 반대말이 뭘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애들이 그래요. 안 짜부시면 다 되는데 안 부흥. 간다 반대말 안 간다. 예? 안씨? 안씨랑 살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소리 하면 돼. 제일 좋아요 안씨가. 부흥의 반대말 그죠? 정지, 정체, 움직이지 않는 것, 자라지 못하고 정지한 상태. 부모 속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어떤 자녀예요? 자라지 못하는 자녀. 부모들을 보면 쑥쑥 잘 크는데 이거는 먹일 거 다 먹이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는데도 자라지를 않는다. 거기 썩지요. 제발 좀 자라다오. 성장해다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성도나 교회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맨날 그 자리 잘하지 못한다면 마음 아프겠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흥하길 원하세요. 교회도 부흥하고 가정도 부흥하고 사업도 부흥하고 나라도 부흥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부흥하고 기독교 역사 보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부흥의 역사예요. 사실 그래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 백성들을 이와 같이 배출하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잖아요. 이루어 가시잖아요. 아브라 한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한마디로 뭐예요? 큰 민족. 이름이 창대케 된 복의 근원이 된 네 가문과 네 이름과 네 후손을 부흥시켜 주겠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하신 일이 뭐냐? 부흥시켜 주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면서 요즘은 부흥은 다 지나갔다. 옛날엔 천막 치고 십자방 꽂아도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오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갔다. 그 말에 많은 사람 동조를 해요. 그 시대가 지나갔다고. 성경을 보면 볼 수가 아닌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 수가 아닌 거예요. 부흥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차원이 다른 대부흥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아니 벌써 다가왔다. 오늘 본문 봅시다.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잘 아시는 그런 성경 규절입니다. 예언 말씀인데 내 영을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줄 때는 그 이전에는 특정한 신분, 특정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임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 후에 어떤 특정한 시간 그때는 내가 내 영을 누구한테 부어준다고?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다 부어준다.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 후에 특정한 날이 되어지면 내가 완전히 오픈해서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그 후가 나와요. 언제예요? 바로 나오잖아요. 자, 17절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아직 모르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또 언제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예, 말세. 그럼 말세가 언제예요? 말세가 언제일까요? 지금이에요. 물론 성경 해석학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말세가 시작이 되어져서 보통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끝이다 해서 말세 잘하시네. 말세 끝에서 끝까지 왔다. 어떡할 때가 그렇다면 말세의 성령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령이 부으심이 있었어.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제한적이나마 사도들에게 부어주시고 기도하면 나타나고 역사가. 그런데 그 성령의 부어주심이 시간이 갈수록 더해간다. 아멘.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지금 말세 지말에 최고조로 임하는 때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그냥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 대부흥의 시대다 이 말이야. 말만 들어도 설레는 부흥. 목회자들 목사들은요 부흥된다면 양재물도 먹어요. 그런 심정이에요. 자다가도 부흥 이러면은 막 일어나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부흥이다. 할렐루야. 가슴 설레는 부흥. 그 부흥의 역사가 그냥 주어진 것도 아니고 대부흥의 역사로 지금 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지금 막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부어주신다. 부어주신다. 하나님 주시는 방법 아시죠?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은 너에게 주는데 부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냥 주는 것도 이렇게 후이되어 주신다고 했어요.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어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신다고요? 아니 그건 그냥 주는 거고 지금 대부흥 시대에 성령을 주신다. 어떻게 주신다고? 부어주신다. 이 부어주신다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산불 같은 게 나면은 소방대원들이 달라붙고 헬리콥터 물 갖다 붓고 별짓을 하고 막 군대 군인들 풀어가지고 해도 찾기가 힘들어요. LA에서 지금 산불이 났는데 정말 그 어마어마해 못 잡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부어지면은 그 사이에서 단박에 잡혀요. 부어주실 때 부어주는 거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스케일과 사이즈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어떻게 증명이 되고 비유가 될까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먹일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어? 60만 명. 누구만 60만 명? 남자 장정만. 그러면 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됐을까? 한 200만.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가 하늘을 덮어서 생각해봐요. 그 장관 아니에요? 그게 어디 있다가 왔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렇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기하급수적인 놀라운 역사예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남은 것만 12왕.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한적인 환경과 제한적인 사람들의 숫자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남길 수 있는 풍성 먹고도 취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주시는 게 하나님의 부어주심이다. 하나님의 사이즈와 스케일. 하늘의 별 같은 거예요. 별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별도 우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사이즈와 스케일은 무한대요. 그것을 시간적으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오셨다가 구속사적으로 말세에는 어떻게 주신다고? 만인에게 모든 육체에게 내가 부어주리니. 엄청난 사건. 엄청난.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신앙 갖고 있다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여러 획기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 사건에 주목합니다. 최고의 시대 인류에게 열린 것이죠. 뭐 대항해 시대다. 대항해 시대. 콜럼버스나 마젤란 생각나죠. 자, 여러분 생각해. 이들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신대륙을 발견했을까요? 그때는 바다를 자꾸 가다 보면은 큰 폭포가 있고 절벽이 있어서 거기에서 떨어지면은 시커먼 바다 속으로 들어간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대상에서 이들은 아니야 모든 사람이 끝이라는 그 지점으로 한번 나가보자. 뭔가가 있을 것이다. 아무도 무서워서 나서지 못하는 그 바다를 향해서 과감하게 나가자.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금기의 바다. 그 경계선을 향해서 가면 죽어. 안 돼. 하는 그 상황에서 나가자. 그 결과 어마어마한 땀을 받아. 믿음이란 게 뭐냐. 미지의 땅을 찾았다는 항해와도 같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계 어디에요? 바다 끝이 어디에요? 바다 끝이라고 거기서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안 가고 있잖아요. 거기 여기까지야. 하나님에게 한계가 있어요? 믿음의 세계에 여러분 제한이 있어요? 두려움을 버려야 돼요. 두려움. 그래서 성경은 가장 불신앙적인 특징이 뭐냐?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 나를 왜 그렇게 못 믿니? 이 두 사람은 대항해 시대를 열었어요. 바다를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대부흥의 시대를 믿음의 세계를 개척해야 돼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바다에 대한 편견, 오해, 바다는 일직선이다가 가다가 떨어지면 끝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믿음의 체계를 바꿨어요. 아니야. 다른 뭐가 있을 거야. 거기까지 나가보면 뭔가 더 다른 세계가 있을 거야. 단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믿음의 체계를 이기고 한 사람도 넘지 못했던 바다의 경계를 넘어서 신대륙을 발견했어. 대부흥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체계를 바꿔야 돼요. 성경 해석도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언하고 약속한 말세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한 없이 쏟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한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믿음의 세계가 다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재작년 2015년 대회에 기억하실 분인지 몰라요. 도전하라 2015년. 그 제목이 설교로 했습니다. 가슴이 막 뛰는 믿음의 체계에서 한계와 경계가 있었는데 나가보자 더 가보자 했더니 가나안이 열렸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야 하는데 모든 신앙생활이 광야에서 머물러버렸어. 광야에서 그쳤어. 그래서 아니다. 우리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 여기서 정지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복지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믿음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온전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머물러 거기서 끝나고 그래서 저는 바꾸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꾸라. 바꿔야 할 때다. 이제는 믿음을 바꿔라. 기도를 바꿔라. 말을 바꿔라. 꿈을 바꿔라. 여러분 미래를 바꿔라. 여러분 물질관을 바꿔라. 여러분 주인을 바꾸라 했잖아요. 지금 내년 노점에 이제 책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대부흥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에요. 애굽 신앙과 광야 신앙을 가나안 신앙으로 바꾸라. 애굽과 광야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열매가 없어요. 아무 열매가 없는 곳이에요. 애굽은 남의 땅이요. 광야는 사막이에요. 가나안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구 부어주시는 곳이에요. 신명기 8장 7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골짜기나 산지 분천에 샘이 흐른다.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비가 온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쏟아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이 10절에 보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를 찬송하리라. 옥토를 주셨다. 애굽과 광야에서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비로소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절기를 지켰더라. 가나안 성도는요 무엇을 하든 그 환경이 옥토입니다. 아멘. 잘 됩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풍성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세요.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세요. 용기 있게 도전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시작하세요.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령의 역사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곳입니다. 중국 성도의 한 2분지 1이요. 무엇을 회심하느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고 그들이 회심해요. 신유 제일 좋아요. 전도하는 방법 제일 좋아요. 거기는요. 말씀만 갖다 대고 기도만 해도 벽이 나아버려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했어요? 중국에도 대부흥의 시대가 임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요. 이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쁘세요. 지금 말세라서 하나님 바빠요. 지금 우리 하나님 막 부어주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의 표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모든 만민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지금 믿었거나 오래 믿었거나 직분이 높거나 낮거나 연령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이 없어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체험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미국의 탈버 신학교 정문에 이런 글이 있어요.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Pray for revival. 여러분 기도 제목이에요. 대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한다면 용기 있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결국 대부흥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지금 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부어 주시니까 받아야지. 이제는 받고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세상을 흔들어 놓을 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세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살아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더 크게 할 수가 있어요. 왜? 대부흥의 시대이기 때문에 막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능력이 주어지면요 사람과의 관계 즉 인권 물질과의 관계 즉 물권이 회복이 돼요. 영권이 생기면 인권 물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무자 하나님 재물을 어떻게 주시는 거야? 이사야 45장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재벌을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 쓰신다. 흑암 중에 있는 재물들 아무 소용없는 돈 죄악 가운데 쓰여지는 돈 그거를 내가 새 빗장을 꺾어서 너한테 그것을 몰아주겠다는 거예요.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겠느냐? 네가 너 그 재물 가지고 나를 이스라엘 너의 이스라엘 인류 만군의 여호와인 줄을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알려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내가 너한테 물질을 몰아주겠다. 써야 되겠어 안 써야 되겠어? 바래야 되겠어 안 바래야 되겠어? 부흥을 바래야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땀 흘려서 보는 것만이 진짜지. 그렇게 사세요. 그만 갖고 사세요. 지금 부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시대예요. 네 땀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도 중요해. 근면 성실한 게 좋아. 그런데 지금 어떤 시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시대. 물질이 주신다. 물건 주신다니. 인권 볼까요? 인권? 사람? 이사야 45장 1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강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네가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면 그들이 과연 하나님이 네게 계시고 다른 데는 하나님, 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들이 고백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이사야 6장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된다. 대부흥의 시대. 아브라한 사람이요. 지금 영적인 육적인 유대인들 수억 수십억 명이 다시 먹여 살리죠. 죽은 모차르트가 오스트리아 나라를 먹여 살려요. 한 사람이 지방 자치단체들마다 자기네 고장에서 어떤 위인 나타났다면 싸움 벌여 싸움. 그래서 어떤 위인은 말이에요. 어떤 고장에도 있고 이쪽이 고장에 있고 지네가 한다 지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인물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세계적인 인물을 보기 위해서 세계 각지 사람들이 오거든. 그런데 관광하고서 뿌리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죽은 모차르트가 오스트리아를 먹여 살린다.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당대만이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이 먹고 살 정도의 복을 받아야 돼. 반드시 받아야 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대부흥의 시대에 살고 있어. 왜 우리만 못 받았어? 왜 우리만 없어? 분당 신성교회 때문에 분당이 먹고 살아야 돼.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못 돼. 하나님께서 하신다. 성령님께서 하신 대부분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옛날 아브라함이 부른 것보다 더 훨씬 더 놀라운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어. 내일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스킬과 꿈을 크게 갖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저거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나로 인해서 하실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 받으실 영광이 크기 때문에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대부흥의 시대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에게 가나안 신앙을 주셨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지금 부어주시는 것을 마음껏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